없는 아들 달라 달라고 석 달 열을 넣어 구매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산중에 인간의 기물은 나 하나라.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,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. 한나보샘 한나보샘 한나보샘 아주까리 청자로 만나보세.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.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청자로 만나보세.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청자로 만나보세. 아주까리 청자로 만나보세.